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걸으실래요? 저도 오늘 기분이 조금은 울적해서 나왔다가 왠지 같이 걸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저와 상황이 비슷해 보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 오늘 상사한테 혼났다고요? 뭘 잘못했길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게 걷게 혼내요. 그 상사 좀 너무하네. 근데 무슨 일 하시길래 디자이네요? 우와, 멋있다. 제가 사실 미술 쪽에는 약해서 뭔가 그림 잘 그리고 잘 꾸미는 사람 보면 조금은 신기하고 부럽거든요. 아, 저는 무슨 일 하냐고요? 저는 그냥 사소하게 카페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카페 한번 놀러 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자꾸 결혼 언제 하냐고 뭐라고 하길래 그래서 울적해서 나왔어요.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이쁜 여성분과 얘기하면서 걷고 있긴 하지만요. 괜히 우울하게 있기가 갑자기 싫어져서요. 우울하게 있으면 괜히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이대로 쭉 걸어가면 좋은 커피집 있는데 커피 한잔 안 하실래요? 여기 커피가 완전 맛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평소에 커피는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커피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맛있어요. 다른 거뭐 있냐고요? 제일 맛있는 게제 마음? 알겠어요. 농담이에요. 주스도 맛있고, 차도 맛있고, 대부분 다 맛있어요. 벌써 도착했네요. 불이 다 꺼지고 영업이 끝난 거 아니냐고요? 열면 되죠. 오늘 특별 손님인데. 사실, 제 카페인데,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여기 경치 좋죠? 창문에는 호수가 보이고 해서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낮에만 손님이 많고 밤에는 손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한번 둘러봐요. 이래 봬도 인테리어 직접 하면서 엄청 신경 썼다고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꼭 데리고 와서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온건 처음이네요. 부끄러워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귀여우세요. 다 둘러보셨어요? 자, 여기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막 괜찮죠? 그렇죠? 아, 잘 됐다. 제가 커피 좀 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맛있게 타고 싶었거든요. 커피 마시는 모습도 이쁘시네요. 마시니까 어때요? 기분 조금 우울한 거좀 가셨어요? 잘 됐다. 처음 봤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우울해하는 모습이 조금 보기 싫었거든요. 물론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산책 나왔지만. 근데 뭔가 같이 있으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 걸었어요. 저 잘한 거 맞겠죠?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져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뭔가 울적해서 우울하게 집에 들어갈 뻔했는데. 혹시 힘들 때면 자주 와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 저도 괜히 기분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자주 자주 와요.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좋아해도 되죠? 하지 말라고 해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오늘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돼요?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요. 봐봐요. 싫은 척해도 몸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냥 오늘만큼은 본능에 맡겨요. 우울해하지 마요.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요. 제가 말했죠? 내 마음이 제일 맛있다고. 가져요. 다 줄게요. 키스만 했는데 이렇게 흥분하네요. 목에 좋은 향이 나네. 달콤해. 좋아요? 나도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콤해. 그리고 따뜻해. 기분 좋아. 이제는 혼자 걷지 마요. 오늘 하루 고마워요.